손목에 Rolex이젠 boring 길거리를 도배 우린 노랜 노리라 보기엔 이건 범죄 둘라름에 라름에 기름을 쏘 We never know We never talk Cause we're criminal 3-Fan Season Hill 4대신 마이크 쥐고 한 곳만 팠던 idiots What we do 톡 냈다 하면 boom 불과 몇 년 후 자연스레 장악한 미디어 뭉치면 닥치고 있어도 컨텐션 뭔 일이 난 거야 92년 너에는 역시나 과시는 부담 없는 소재 얘들아 빡치면 인터넷 접속해 Anybody 오브제 역할이 왜 넘바 메인 자리 세대를 뒤바꿔 대세가 되어 디장 내 희망이 된 세월간이 나타기 하루 동서는 무대 위 또는 작업실 life of 5천만 분의 1 하쿠나 마타타 날 개척하듯다 get money get famous yeah it's our times crush 누울 자리를 제대로 보고 누워야지 y'all fake bitches tryna act like me 앉아서 멍만 때려 또 내 소파 위에서 몰라 we gon' pull up Mind to mind 다 숨을 죽여 상쾌한 머리 위에 공기 Nobody can come over here Bermuda 우린 황인종 But I got black soul 밥 먹듯 실검해 실력에는 예의 없어 시비가 목적인 리뷰 나 인터뷰 So cute 우울할 때 보면 딱이거든 I won't make you upset 내 성공이 첫째 아기는 없어 구단지 I'm sure of my success 많은 스테이지 많은 캠스 so 많은 fans tickets imagine 되고 바로 차기 작 imagine it imagine it 위에서 보는 장관은 아름다우나 바닥 쳐본 난 높이의 위험함을 알아 과로가 채질 안에 링거 투원 휴가 반납이 내 물공여면 위법 중 Paint a perfect picture 큰 그림 중 일부 내 일거수 일투족은 세간에 집중 I'm not done yet 논란 제기는 탄력만 덮네 절대 못해 I'm so fancy Yeah. 누울 자리를 제대로 보고 누워야지 Y'all fake bitches tryna act like me 앉아서 멍만 때려 또 내 소파 위에서 몰라 we gon' pull up Mind to mind 다 숨을 죽여 상쾌한 머리 위에 공기 Nobody can come over here Don't test us 증명은 안중에도 없어 나는 trash that Yeah yeah Get your casket 넌 참 재수 없는 삼각관계 얽혔어 There's no exit Yo 사실이 바다 너의 셈이 넘쳐 만들어진 셈 재밌어 보인다고 뛰어들다 dead 세계의 그 획을 그어 씩씩씩 비뚤어 지는 식참 재벌이 머리 위에 뛰어 ZZZ 물어 we gon' pull up Keep that Turn the mind 다 숨을 죽여 넌 발 빼고 손 씻어 그럼 미션 clear Who's my goal? Just new or older? Yes, we are. 손목에 Rolex, 이젠 boring. 길거리를 도배, 우린 노랜. 노리라 보기엔 이건 범죄. 둘라름에 라름에 기름